조선국민의 결성 백돌, 1917년 3월 23일 조선국민의 결성 백돌을 맞으며 국가우표 발행국에서 새우표 서영전지 한 종을 내놓았습니다. 서영전지에는 지원이라는 글빨과 눈 속에서도 푸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를 배경으로 조선 반일민족 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용직 선생님께서 몸소 지으신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1절 가사와 악보가 그려진 우표와 2, 3절의 가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용직 선생님께서 주최칠 1918년 평양 감옥에서 추록하신 후 지우신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조선혁명의 시운과 관련되어 있는 불의의 명작입니다. 소나무는 조선의 국수입니다.